우리 매일같이 서로를 찾아 헤매온 것 같아. 전혀 다른 건가 넘어 서로 마주 본 것 같아. 어디 먼나 먼 곳에 신호를 보내고 알아봐줄 널 기다려. 약속의 언어로 네가 날 찾을 수 있게. 말하지 않아도 너와 나만 알 수 있는 시그널. 빛나있던 세계를 연결하는 거야. 깜빡인 순간 I'm not the only one.